조선중앙통신사는 전략적 패배자의 비명소리 이런 제목의 론평을 발표했습니다. 론평은 최근 미국의 우익 보수 세력을 대변하는 신문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3월 27일부에 미국이 조선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하여서는 정권 교체를 명백한 정책 목표로 내세워야 한다느니 이에 대해 그 누구와 논의를 해봐야 한다느니 뭐니 하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늘어놓았다고 하면서 이것은 대조선 정책에서의 전략적 패배자들, 완패한 자들이나 고안해낼 수 있는 국료지책으로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날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공화국의 불패의 국력에 질겁한 비명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를 핵무장화위로 떠밀고 핵무기 고도화를 진척시켜 수소탄을 개발하고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까지 보유하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매우 달리면서 우리에게 항시적인 핵 위협을 가해온 미국이라고 하면서 론평은 우리가 틀어진 정의의 핵 보검을 두고 감히 시비질에 나서는 미국과 그 초정 세력의 추태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핵무력을 중초로 하는 자비적 혁명무력을 강화해온 것이 얼마나 정당한가에 대해 더욱 폐부로 절감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우리 혁명무력은 우리의 그 무슨 정권교체를 떠들거나 그의 동조에 나서는 사악한 무리들을 핵조준경 안에 집어넣고 멸적의 핵세례를 안길 보복열기로 끌어번지고 있다고 하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리의 최고 존엄을 어째버리는 허망한 꿈을 꾸지 말고 죄 많은 제 나라의 땅덩어리가 지구상에서 언제 어떻게 없어지지 않겠는가에 대해서나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론평은 강조했습니다.